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역사적인 몽골 방문 예순돌, 조선노동당 창건 일운안돌, 두 나라 사이의 외교관계 설정 68돌세에 처음한 우리나라 사진 도서 및 미술 전람회 개막식이 9월 27일 울란바타르에서 진행됐습니다.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종일 동지의 태양상이 전람회장 정면에 모셔져 있었습니다. 전람회장에는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종일 동지, 경의하는 김종훈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담은 사진 문헌들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또한 백두산 천출위인들의 불후의 고전적 노작들과 말리마 속도로 사회주의 강국을 향해 비약하는 주체조선을 소개하는 출판물들, 우리 인민의 재능이 깃든 미술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전람회 개막식에는 몽골 국가대회의, 몽골 대외관계성을 비롯한 국회, 정부, 성, 정당, 단체의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했습니다.